첫눈이 올 것만 같은 좋은 예감 괜히 또 설레는 겨울밤 Let it snow 사랑을 캔버스라 쳐나는 너 너는 나의 하얀 세상이 그려져 이렇게 예쁜 너 사랑할 수밖에 없지 빨간 주볼로 날 그렇게 쳐다볼 때 Love is you 내 손 꼭 잡아줄래 끝없이 사랑해